그대 사랑해요. 속에 기뜸이 행복 그댄 한 사람이 선물해준 거예요. 오, 난 눈부신 행복이 사라질까 두려워 그댈 아프도록 껴안고 있죠. 나는 바보예요. 나는